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정착한 가나안의 세겜에서 디나가 그곳의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복수로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조약을 맺어서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재산을 노략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은 더럽힘, 사악함, 할례와 비할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의 부도덕함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가나안 이교도들과의 통합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더럽혀짐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교훈입니다. 디나를 강간한 후에도 하몰과 세겜은 어떤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보인다기보다는 그녀를 돈으로 사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야곱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을지라도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시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남자의 비겁한 전유물인 아담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분노함으로써 정당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정서적인 반응에 비하면 야곱은 5절에 있는 대로 잠잠하였고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몰과의 협상 상대는 야곱보다는 야곱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되고 미성숙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종교적인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결국 세겜 남자들을 도륙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복수극은 비록 잘못된 일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언약 백성 공동체의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믿을만함, 믿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륙한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결코 합당한 태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시므온과 레위를 장자의 서열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간음이나 통혼이나 계약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가증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어야 합니다. 오늘날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교훈은 명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영적인 지도자가 이교도의 더럽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미성숙한 이들이 잘못 인도된 열정으로 인해 언약을 모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과 세상의 더럽힘에 대해 정당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성숙한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법이나 불법한 행동을 통해서 악을 멸하거나 징벌하려는 시도가 정의로운 분노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가나안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한 그런 교회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야곱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잠한 거죠. 야곱의 죄는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한 동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본문은 지적합니다. 야곱은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세겜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좀 잘 지내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분노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결국은 자기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를 가질 때 타락합니다. 아니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그 면에서 세상에게 강간을 당했고 더럽힘을 당했으며 또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창녀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형국에 처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것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미성숙한 분노의 폭발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야곱의 죄에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마치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디나의 이 형편과 같이 참 세상에 의해 더럽힘을 당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고 그 증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야곱처럼 잠잠히 그리고 그 땅에서 그저 편안히 살아갈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위해서 저희가 온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도자들을 주시고 혹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미성숙한 분노로 폭발하며 거짓말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저희가 서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